걸어서 준비해. 사탕들 다 먹었겠죠. 이제 코러스 등장가. 자, 코러스 준비. 자, 코러스는 등장가 파로도스. 코러스가 등장해서 파로도스에 등장해서 오르케스트라 위치에 등장할 때 부르는 노래. 자, 코레고스가 코러스 장까지 좀 해요. 네. 부부간에 아주 이번 연극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아주. 뭐 어쩔 수 없어.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1498입니다. 1498이요? 아니야. 누비라가 1500 넘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 누비라 탄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열받는데, 내가. 내 차가 1300cc라 내가 열받는단 말이야. 자, 코러스, 좌측 코러스 준비. 등장. 빨리 나와. 왜? 뭐해? 코러스들. 저쪽에 있다가 나와야지. 짬밖에 있어. 코러스들. 좌측 코러스 등장. 박수 쳐줘야지. 등장해서 읽어. 대사. 햇살이요 일찍이 일곱 성문의 세화에 떠오른 가장 아름다운 빛이요. 드디어 그대 모습을 드러내어 황금 같은 나의 눈이여. 이렇게 흐름들 위를 거니는구나. 완전 무장을 하고 아르고스에서 온 흰 방패의 전사를 그대가 쫓아버리니 그는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허둥지둥 도망쳤다네. 호로장! 말썽 많은 다툼 때문에 폴리네이케스가 그를 우리나라로 인도하였으니 그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는 독수리처럼 이 나라로 날아들었다네. 눈처럼 흰 날개들에 덮인 채 수많은 무구들과 말총장식인 축구들과 함께. 우측 코러스! 박수 쳐줘, 이쪽도. 시작! 그는 우리 지붕들 위에 멈춰서 피해 굶주린 친구들로 우리 일곱 성문의 입을 에워쌌다네. 하나 그는 이곳에서 올라갔다네. 얘 우측 코러스 지금 수신데 무릎 꿇고 할까? 계속. 우리의 피로 그의 두 벌이 이어지고 헤파이스토스의 간술 불이 빙 둘러싼 원빈들을 붙잡기 전에 금만큼 강렬한 아레스의 도움이 그의 등 뒤에서 이어졌으니 그것은 용융과 싸우는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네. 우측 코러스 너무 후진데 이거. 목소리 뭐야 이거. 목소리 안 돼. 코러스장 이거. 코러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애들. 아니 애들이 된다. 사탕 갖고 안 되겠네. 어? 파리 크라상 빵 좀 사와요. 다음 주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연극 끝날 때가 이게. 있는 집에서 좀 써야지. 누비라가 써야지 그러면. 코러스장. 제우스께서 요란한 후원장담을 진심으로 싫어하심이라.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가 소리도 요란한 황금을 헛되이 뽐내며 큰 밀물처럼 달려오는 것을 보시자 어느새 목적지에다 우리 성벽들이 꼭대기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한 그에게 불을 내던져 그를 쓰러뜨리셨다네. 자! 그러자 비틀거리며 쿵 하고 땅 위를 내던졌다네. 횃불에 들고 방탄하며 격렬한 증오의 광풍과 함께 우리에게 미친 듯이 덤벼들던 그는 하나 그의 위협은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네.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도 다른 것을 나누어 주시며 심히 치셨다네. 어려울 때의 구원자 위대의 위대한 아레스는. 오케이 코로스장. 일곱 장수들이 일곱 성문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맞서다가 전제를 뒤집으시는 제우스를 위하여 총동 무구의 공물을 남겨놓았습니다. 오직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잔혹한 운명의 그 두 사람이 서로 덤벼들어 창을 휘두르다가 둘 다 이긴 뒤에 둘 다 함께 죽고 말았다네. 잘해. 이번에 못하면 완전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야.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름의 승리의 여신께서 전차가 많은 테바이의 환희에 화답하여 이곳에 오셨으니 전쟁도 끝났더라 이제는 잊어버리기로 하세나. 그리고 모든 신전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춤과 노래를 바치도록 하세나. 그리고 바코스 신께서 테바의 땅을 비흔드시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소서. 아, 코로스장! 저기 이 나라의 왕이 이리로 오고 있어. 메누이케우스의 아들 크레온 말이오. 그분은 신들께서 보내주신 새 행운에 따라 이 나라의 새 왕이 되었소이다. 대체 그분은 무슨 계획을 품고 있기에 공적인 소집을 통하여 원로들이 이 특별 회의를 주선하는 것일까요? 아, 코로스 들어가요. 지금 코로스가 읽은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프롤로고스에 이어서 첫 번째 등장과 파로도스에서 코로스가 읽은 부분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개요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코로스가. 코로스가 하는 일이 첫 번째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게 코로스의 첫 번째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스 장이 한 것 보면은 저기 이 나라의 왕이 이리로 오고 있어. 메노이케우스의 아들 크레온 말이요. 그분은 신들께서 보내주신 새 행운에 따라 이 나라의 새 왕이 되었소이다. 대체 그분은 무슨 계획을 품고 있기에 공적인 소집을 통하여 원로들의 이 특별회의를 주선한 것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건의 전개를 또 알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렇죠? 지난 일들을 얘기해주기도 하고 사건의 전개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질구질한 드라마라면 여기서 폴리네이케스도 있고 에테오클레스도 있고 막 회상 장면이 나와가지고 막 에테오클레스하고 폴리네이케스 챙챙챙 싸움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이 비극 드라마는 그거 다 생략. 코로스가 한 방 두 방 코로스 좌우 코로스가 한 마디 하고 치우는 거야. 그렇게 치우고 코로스 장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온 이게 이제 이 크레온이 여기서 지금 하는 말 앞에서 안티고네가 했던 말에 딱 대립되는 이제 크레온이 내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리 저기 누가 저기 뭐야 넥타이 오늘 시니스 크라임 크레온 오늘의 시니스 크라임 이게 뭐야 저거 대사가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어 잘생긴 사람들이 해야 될 잘생긴 이들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고나 할까 우리 잘생긴 사람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크레온 축하합니다 좋겠네 잘생겨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6주차 강의하는데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잘생긴 분 같아요. 다른 분들은 조금 떨러져. 혹시 미혼? 아, 결혼했습니다. 아, 그래요? 부인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 같이 와요, 다음 주에. 밖에서 있도록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생긴 이의 부인은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선남, 선녀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자, 크레온! 여러분, 우리 도시로 말하자. 아, 크레온이 말하는 게 영. 가오가 좀 서게 해봐요. 다시. 여러분, 우리 도시로 말하자면, 신들께서 심한 신앙으로 비운 드셨다가, 도로 안전하게 일으켜 세우셨소이다. 거기 도시, 그것도 폴리스예요. 여기 이제 정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례 나왔어. 폴리스의 두 번째 용례.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사자들을 시켜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대들을 이렇게 따로 부른 것은 그대들이 라이오스의 왕자와 권력에 변함없이 충성과 경의를 표했으며 또 오이디푸스가 이 도시를 구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들의 자식들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충성을 다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들이 서로 치고 맞는 가운데 서로 형제의 피로 물든 채 이중의 운명에 의하여 같은 날 죽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고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왕자와 그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소. 그런데 통치 거기 다시 그런데부터 불가능한 일이오까지 아주 위험있게 무지하게 위험있게 이게 크레온이 첫 번째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네모쳐요. 그 부분에 아주 위험있게 진짜 크레온답게 어깨가 좁아서 그런가 이 양반이 좀 가슴에다 쫙 이게 넣고 응? 다 여기 폴리스 백성이야. 예. 그런데 통치와 있고 아, 안 돼. 다시 이건 안 돼. 감동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돼. 이거는 다시. 그런데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크레온 잘라야겠는데 아무래도 크레온 잘라야 돼. 저 뒤에 계신 분이 크레온 까죽잠바 자네 저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줘요 빨리. 일단 저기 약간 퇴위 독살보단 낫다. 일단 크레온 잘렸어요.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가죽잠바가 크레온으로 새 크레온으로 자 가죽잠바. 그런데 아 이거 안 돼. 가죽잠바 옆에 그런데 그분의 아들들이 서로 치고 맞는 가운데 서로 형제의 피로 물든 채 이중의 운명에 의한 아이 말고 그런데 통치와 입법으로 이게 지금 대사를 몰라 이 크레온이 지금 자기 안 돼 지금 안 돼 이거 머리 나빠서 안 돼 이 크레온. 한번 해보세요 좀 인생에 연륜이 있게 생기신 분이 얼굴에 살만한 남자분이 한번 그런데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한 인간의 영혼과 심성과 생각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이게 손석희 교수 같은데요.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겠어, 안 돼. 지금 저 코레고스의 위험을 따라갈 수 있는, 아, 여기 좀 선배님. 자. 후배들 앞에서 가오를 좀. 오늘 이 크레온으로 등가하신 선배님을 내일 회사에 가서 크레온 선배님이라고 불러드려. 자. 그런데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한 인간의 영혼과 심성과 생각을 완전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오, 이게 나아져야 돼, 나아져야 돼. 그렇지. 아, 이게, 크레온 선배님을, 이런 분인지 몰랐어? 회사에서 맨날 이렇게 찌질하게 간식이나 엄청 먹고 그러신 분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크레온 나오신 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계속 하셔야 돼, 이제, 크레온. 한 인간의 영혼과 심성과 생각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이 중요한 대사입니다. 계속 크레온. 왜냐하면 여기는 대충 하셔도 됩니다. 누가 모든 도시를 인도하면서도 상책들만을 고수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자를 가장 나쁜 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191행까지 가오를 잡아서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조국보다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 역시 나는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만물을 구워보시는 제우스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소서. 아 약간 지금 순복음교회 분위기로 아 저 그건 좀 약간 빼주세요. 약간 빼주세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조 선생님 분위기로 가는데 안 됩니다. 안전 대신 파멸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조국의 적을 나의 친구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조국 땅이며 조국이 무사히 항해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요. 이런 원칙에 따라 나는 이 도시를 키워나갈 작정이요. 네, 지금 여기 그리고 누구든지부터 이 도시 이것도 이제 폴리스죠. 키워나갈 작정이에요. 지금 이 대사 여기까지가 크레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통치 철학, 입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표명되어 있어요. 앞에서 여러 명의 크레온을 갈아쳤던 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레온도 절망하지 말고 이 초대 크레온이 지금 겉옷을 벗었어요 지금 기회를 한번 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경쟁자가 깔짬바는 별로 그렇게 반성하는 빛도 없고 지금 초대 크레온과 지금 선배 크레온께서 지금 좋습니다 지금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이거 좀 No man can be fully known in soul and spirit. 왜냐하면 이거를 영어로 좀 써야 설명하기 아무리 히랍으로 옮기기보다는 그 하니까 and mind.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히라보 원문으로는 읽기 어려우니까 영어로라도 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고자 합니다. 'No man can be fully known in soul and spirit and mind until he has been seen first in rule and law giving.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soul, spirit, mind 이런 것들, 지금 다 우리가 알기로는 soul, spirit, mind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구별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고대 히랍에서는 이런 게 구별됐다는 것을 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no man can be fully known. No man can be fully known. In soul and spirit and mind. In soul and spirit and mind. Until he has been seen first. Until he has been seen first. In rule and law giving. In rule and law giving.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번역된 거하고 영어하고 맞춰보면은 대강 이 뜻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룰이 뭡니까? 책에? 예? 통치, 그쵸? 여기는 로우기빙은? 입법, 그쵸? 입법.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쵸? 룰을 통치라고 했는데, 지금 번역에는 통치라고 했는데, 이제 규범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내는 규범과 입법. 로우기빙이라고 입법이에요. 법률을, 법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until he has, 그러니까, 규범과 입법을 통해서 검증될 때까지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크레온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룰과 로우기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크레온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티고네처럼 지하에 있는 하데스 신에게 의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영역이요. 그쵸? 그래서, 룰과 로우기빙,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공적인 일, 공사. 공적인 일에, 퍼블릭 어페어. 퍼블릭 어페어. 즉, 정치적인 것, 이란 말이죠. 요것을 통해야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fully known, no one can be fully known. 어느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가 어떤 규범과 어떤 입법을 하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soul, spirit, mind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soul하고 spirit하고 mind하고 다 비슷비슷한 단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인드라고 하는 말하고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소울하고 스피릿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지난번에 이제 일리아스에서 배운 지식을 여기서 또 동원을 해야 돼요. 일리아스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의 푸시케가 그의 혼령이 이빨 사이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 나오죠. 즉 육체하고 영혼이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고대 사람들은 육체, 몸뚱어리하고 육체하고 그 다음에 영혼, 여기 나온 소울하고 그 다음에 스피릿을 정신이라고 옮겨야 돼요. 옮기면 육체와 영혼과 정신 요 세 가지로 사람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in soul and spirit and mind 이걸 딱 묶어서 한마디로만 한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영혼과 정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과 정신을 우리는 구별해서 쓰지를 않잖아요. 근데 히랍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과 정신 이 세 가지를 구별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고대 시대의 3분법이에요. 이른바 고대 인간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고대 3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의 3분법이라고. 고대 3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수록 순수한 것들이에요. 순수한 것들. 즉, 나중에 히랍 시대가 끝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고 로마 제국이 시작될 무렵에 나타나는 철학 학파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스토아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 있어요? 김민 씨 얘기해봐요. 황제. 리차드 해리스. 아니지, 형. 리차드 해리스. 글래디에이터에서 리차드 해리스가 맡았던 여기 뭐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의 앞선 황제가 누구예요? 여임동군 얘기해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어? 몰라? 맥북. 하드리아누스 아닌가? 그렇죠. 프랑스의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 있어요.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이라고 하는 정말로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민음사에서 나왔죠. 번역돼 나왔어요.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 일생을 회상하는 형식을 빌려서 써놓은 소설이에요. 너무나도 탁월한 작품이어서 프랑스의 그 말하자면 아카데미, 즉 문예 아카데미, 그 말하자면 유명한 소설가와 문필가들의 그 집단 있잖아요. 거기에 남자 회원만 있었는데 이 작품이 너무나 탁월해서 최초로 여성 회원이 된 사람이 유르스나르.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해도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 이 정도쯤은 읽어줘야 뭐가 선다고? 그렇지. 이제. 뭐 요즘에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을 읽고 있지. 남에게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 대신. 너무 까놓고 말하면 안 돼. 그런 거. 너무 대놓고 말하면. DC 인사이드 갤러리, 북갤러리 분위기 딱 나버리니까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돼. 뭐 브로로도 읽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조용히. 그런 거. 잘난 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회상록.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가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영국의 브리튼 섬에 가면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말하자면 그 정복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그 명상록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 덧없는 것 그렇잖아요. 우주적인 정신에 나를 일치시켜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말하는 그 정신이 이거예요. 이걸 가장 이쪽으로 올수록 가장 순수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아직 이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 작품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In soul and spirit and mind 그러면 한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레온 왕의 입장은 뭐냐? 한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는 그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입법과 통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내면 세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아주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신선하죠. 이게 오히려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낯선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넘겨보면 182행에 보면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조국보다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 역시 나는 조금도 존중하지 않소이다. 친구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친구, 일촌. 아까 안티고네는 친구 중심주의잖아요. 안티고네 친구. 근데 크레오는 친구 아니야. 폴리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만물을 굽어보시는 제우스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고네는 하데스에게 기대고 크레온 왕은 제우스에게 기댄다. 딱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은 제우스와 하데스의 대립으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겠죠. 그렇겠죠.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드라마 크레온 왕의 이 대사까지 오면은 거의 다 대립구도는 다 나온 셈이에요. 안전 대신 파멸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조국의 적을 나의 친구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를 지켜주는 조국당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조국 땅이여, 조국이 무사히 항해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요. 이런 원칙에 따라 나는 이 도시를 키워갈 작정이 의뢰됐는데, 여기서 조국이 무사히 항해해야만 이 말, 이런 표현들은 아테네가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문헌에도 인생은 항해 뭐 이런 거 없어. 이 사람들은 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아테네라고 하는 해상, 이제 이때쯤 되면 소포클레스 당시쯤 되면은 아테네는 이미 이제 해상 제국주의 국가로 들어서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코레고스. 인생은 뭐? 인생은 뭐? 코레고스가 생각하는. 그렇지. 우리는 나그네끼리잖아. 인생은 항해가 아니야. 우리는 나그네끼리. 우리는 물론 그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표현이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은유들이, 이런 메타포라고 그래요. 은유들이, 이런 은유들을 보면서 아, 이들에게 아주 독특한 표현 양식이 이들의 삶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왔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온 왕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스 장이 이제 211행에 보면 코로스 장이 에노이케우스의 아들 크레온이여, 그러니까 이 도시의 적과 친구와 관련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에 든다는 말이군요. 그대에게는 물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와 관련하여 어떤 법력이든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크레온이 그대들은 내가 내린 명령의 수호자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딱 말했는데 코로스장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짐이라면 더 젊은 사람에게 지우시지요 하고 이렇게 살짝 빠지죠. 코로스장. 이게 이제 코로스장의 잔대가리라고나 할까?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자, 스토리를 보면 파수꾼이 지금 하는 얘기 뭐예요? 조현주 씨 얘기하고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장례를 치러줬다고. 크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 장례를 치러줬다고. 그러니까. 크레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그랬는지 밝혀내라고. 밝혀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크레온하고 여기서 코로스하고 코로스 장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78행. 278행 코로스장. 날이 마음속으로 한참 생각해 보았는데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 코로스장이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코로스장이 이 대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번 일은 자 퇴임 일대 코로스 일대 크레온,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게 왜 이렇게, 근데 바로 크레온이 입 닥치시오, 그대의 말에 내가 분통을 터뜨리기 전에 이렇게 됐거든.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넘겨짚은 게 아닐까요? 넘겨짚었다? 예. 근데 지금 코로스가 하는 일이 뭐죠? 코로스는 이 사태가 어떤 결말로 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사실은. 코로스의, 그중에서도 코로스랑이면 거의 꿰고 있다고 봐야지. 크레온의 운명은 이 사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미리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비극 드라마에서 코로스가 하는 말을 잘 보면 재밌어요. 이 코로스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는데 이 드라마에서 한 문장 뽑아오기, 지금 숙제 냈죠? 한 문장 뽑기. 근데 저보고 만약에, 저보고 이 드라마에서 한 문장을 뽑아라.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이걸 뽑겠어요, 저는. 이거 뽑으면 안 되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 이건, 혹시 이걸 뽑으려고 했던 분 있어요? 설마 이건 줄, 설마 이런 걸 뽑으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뽑, 이게 제가 한 문장 뽑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중요한 것에 밑줄 치는 것이 너무나 빤한 것에 밑줄을 쳐왔어요. 너무나 빤한 것에. 에듀윌 공인중개사 시험 그 광고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고시, 사법고시. 너무 빤한 것에 밑줄을 쳐왔어. 그쵸? 예전에 개그맨이 있어요. 밑줄 쫙 뭐 있었잖아. 너무 뻔한 곳에 밑줄을 쳐왔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안티고네를 배워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잖아. OX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가로넣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 100점 맞아봐야 줄 서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나 뽑아서 구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밑줄 쳐가지고 만들어 갖고 가면은 쪽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밑줄 하나를 골라내고 거기다가 맞춰 넣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뭐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왜 여기다 밑줄을 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숙제를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 일은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걸 딱 해놓고 나서 이 대사는 호로수장의 대사입니다. 호로수장,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거는 뭐냐면 첫째, 이게 무슨 뜻인가? 크레온, 너 까불다가는 신에게 혼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하데스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죠. 크레온은 근데 제우스 신만을 등에다 짊어지고 있고 잘난 척을 하고 있어 지금. 바로 그 뒤에 이어진 대사가 뭐예요? 닥치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점잖게 말하는 게 닥치시오지만 좀 점잖지 않게 말하면 연상군쯤 되면 아가리 찢어버려 이렇게 됐겠죠. 너 나 태촌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크레온이 지금 완전히 쫙 자기의 그 통치 철학을 천명하고 완전히 이제 물이 오를 대로 올랐어. 크레온이 가오가 헐대로 서 있고. 근데 이때 갑자기 코러스장이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크레온에게 지금 뭔가 삑사리를 내고 있는 듯한 똥침을 넣는 듯한 이런 대사거든.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엉까는 거야 지금. 이게 크레온 이 지금 코러스장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크레온에 지금 이렇게 분기탱천하게 쫙 파수꾼이 왔단 말이죠. 쫙 열받아 있는 크레온에게 신께서 혹시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그 크레온에게 뭔가 잠깐 쉬어갈 너 지금 잠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을 넣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 대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크레온에게 반성과 성찰을 권한다. 권하는 대사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성과 성찰을 권해. 근데 지금 크레온은 바로 이어서 닥치셔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이렇게 됐는데 이 코로스 장의 맨 뒤에 이 코로스의 맨 뒤에 하면은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볼로 큰 타격을 받게 늙어서 지혜를 가르쳐 준다네. 신들에 대한 정의는 침범돼서는 안 되는 법 이렇게 돼 있거든. 맨 마지막 대사하고 이게 딱 붙은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 대사하고 이 그리스 비극은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결된 구조 분명히 여기서 한 대사 하나가 어딘가 하고 상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사의 핵심은 이 제가 보기에 이 드라마의 핵심은 신들에 대한 정의는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법 이걸 가르쳐 준다. 근데 마지막 구절을 갖다 오면 조금 생각 덜한 것 같잖아. 이 마지막 구절하고 딱 상응하는 첫 번째 부분이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 부분이다 이거죠. 쟤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에 대한 정의는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에 상응하는 구절이다 이거죠. 이게 신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너 계속 그렇게 가오잡고 뽐내다가는 신에게 당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은근히 권하고 있죠. 아니, 경고하고 있죠. 이렇게 경계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경계의. 경계의 말을 던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러스의 역할. 코러스의 역할이 뭡니까? 코러스의 역할이 뭐죠? 코러스 역할, 안티고네 코러스 역할이 뭐예요? 에? 코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드라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 뒤에, 안티고네 뒤에. 사건에, 지나간 일의 사건을 굳이 배우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 일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또, 충고, 예, 충고를 해주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살짝 알려주고, 그쵸?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살짝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께서, 지금,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 말은, 코로스 장이, 근데 코로스 중에 장이면, 완전히 이건 거의 그분이 오신 사람이거든. 그쵸? 코로스 장이, 아,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에게 얽힐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쵸? 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코로스 역할이. 근데, 코로스 역할이라고 하는 게, 봅시다. 그러면 코로스 장은 이 사건이, 이 드라마, 에서 코로스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코로스의 역할이 뭐냐 이걸 쫙 묶어서 하는 코로스의 역할은 사건 전체를 관망하는 사건 전체를 관망하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망자야. 코로스는 코로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약간 살 떨리지 않아? 아, 안 떨리는데 떨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만 떨리고 있군. 내 살만 닭살이야 지금. 아, 이런. 지금 나 혼자 괜히 광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 안티고네, 크레온, 이스메네 이 사람들이 파수꾼, 그 다음에 안티고네 그 저기 약혼자이자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등장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입장만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죠. 그죠? 자, 봐. 안티고네 확 가. 이스메네 막 언니 그러지 마. 어, 우리 떡볶이 먹고 행복하게 살자. 안티고네 야 이 기집애야 다 필요 없어. 오빠들 다 작살났잖아. 이제 막 이렇게 완전 꼬장 부리고 안티고네 꼬장 부리고 막 크레온 저 개 같은 것들을 막 이러서 가 막 가. 안티고네 크레온 막 가요. 그죠? 막 가는데 코로스는 어떻게 될지 알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약간 섬찟하죠. 이게. 즉, 관망자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드라마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있어. 전진하는 자들이 있고, 관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끝에까지 가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끝에까지 가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앞에서 이 트랙이 있으면, 궤도가 있으면 지금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얘 이스메네 막 가는 길이야 여기가. 근데 여기가 종점이에요. 여기가 종점인데 코로스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다 와보고서 단계를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와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딱 와보고 나서 여기 다시 온 거야. 얘네들 출발할 때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거야. 이게 이때면 이런 거야. 아시겠어요? 크레온 이 코로스는 이 사태, 이 모든 사태의 결말을 알고 있다.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이 사태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매 단계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관객들에게 또는 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사건에 관한, 앞날 사건에 관한 암시를 조금씩 주고 있다. 그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슨 짓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도 하나 있죠. 그렇죠? 이해 못한 사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네? 대답을 끝장을 내야 옆에 있는 남성 코러스들이 마음이 편안할 텐데. 무슨 말이에요? 양심 같은 거. 양심? 아니. 다시.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나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열돼.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나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가 분열돼 있는 존재예요. 그쵸? 아킬레우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임동군 얘기해봐. 안 그랬지? 어? 아킬레우스 그냥 막 달리잖아. 그걸 지켜보는 건 신들 뿐이지. 그죠? 아킬레우스 뭐 없어. 그냥 선물 딘탄 갖고 왔는데 싫어.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본데 이런 대사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아킬레우스가 쓰는 거. 신들이 역할을 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드라마 안에서의 배치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달리고 코러스는 구경을 하지만 이것을 사람 하나의 개인으로 봅시다. 하나의 개인은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야 사람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너, 여기, 나. 이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사람, 그래서 자기 객관적 자, 또는 자기를 의식하는 자, 자기 의식적 자아가 사람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코러스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즉 지금 이 드라마 안에서는 안티고네든 크레온이든 이스멘에든 내가 이러다가 아 어찌 될까 이렇게 고민 안 해요. 그 고민은 코러스가 대신해. 일리아스에서는 신들이 정해준 운명에 따라 움직여. 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코러스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신들이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한번 너 멈칫해서 반성과 성찰을 권하는 거야. 그래서 크레온이 이 말은 크레온 이 대사를 크레온이 뭐 하려다가 가만히 있어봐. 코러스장이 한 말을 크레온이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게 혹시 신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 라고 코러스장이 한 얘기를 크레온이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크레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크레온하고 잠깐 멈춰서서 이게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라고 반성하고 있는 크레온하고 이 두 개가 있는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내면 속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을 들여다보는 누군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는 뭐야? 반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자기 반성, 자기 의식. 이게 없으면 짐승이야. 여기 오면 이 단계까지 오면 그러니까 코러스장의 대사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죠.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했을 때 뻔뻔하게 계속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이 K모 대학 나오신 분들. K모 대학 나와서 지금 P모 자리에 계신 분. 아무 생각이 없어. 그죠? 우리 딱 그 사람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사람의 언행을 이렇게 봐요. 자기 반성이라는 게.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의 반성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토가 나오지. 딱 엮인 거라.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라면 자기가 내면 세계가 분열돼야 돼. 내면이 분열되지 않고 아 나는 경제학과인데 지금 내가 경제학과 다니고 있는데 아 내가 공부를 뭘 해야 될까? 아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경제학이 과연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는 거거든. 아니면 나 지금 경제학과인데 일단 스펙을 좀 짜고 말이지. 외부에서 들여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 그것에 따라가. 이 트랙만 따라가는 거야. 코러스장이 없어. 그 얘기는. 그런 사람 어떻게 돼? 나중에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단 짐승으로서. 그쵸? 사자들이 얼룩말 사냥을 끝내고 자 다들 모여봐라. 아 이번 얼룩말 사냥 적같았어. 너 안 뛰대? 아까 보니까 이런 거 안 해. 그죠? 그냥 사자는 얼룩말 사냥이 끝나면은 푹 쉬어. 그냥 바로 자. 그 다음 얼룩말이 나타나서 배고프기 전까지는 자. 사자들은 그러니까 회의가 없어. 사자들은 그게 사자들의 특징이야. 인간은 반드시 이번 사냥회의를 통해서 농공행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반성을. 지금 여기서 코로스장이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한 것. 크레온에게 반성과 성찰을 권하는 대사인데 이건 동시에 크레온의 마음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근데 크레온은 그게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왜? 크레온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안티고네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정말로 중요한 대사가 아닌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이 가벼워 보이는 한마디가 그 이때 크레온이 아, 코로스장 필이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크레온도 아들도 안 죽고 말이죠. 해피하게 살아. 신에 대한 정의도 침범하지 않았을 텐데 필이 안 온 거라 닥쳐 이 늙은이야. 이렇게 가버립니다. 짠한 크레온이죠. 이 코로스장의 말을 예? 들었으면 됐을 텐데 이게 뭐냐면 크레온에게는 자기의식이 없었던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저는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촉구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은 자기 분열을 해야 돼. 자기를 쪼개야 돼. 계속 자기가 자기를 감시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험불해지는 거야. 남을 험불하다고 욕하는 험불한 인간이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험불해지는 거야. 그죠? 지금 이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오느냐? 이거 들어가지고 뭐 수료증 주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도서관에서 동대문구 정부와 도서관에서 내가 강의 뭐 40주 강의 기레이로 들어서 뭐 이상 가오 수료증이라고 이게 하나씩 만들까 우리도? 아씨 안 되겠습니다. 관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가오 수료증이라고 이걸 만들어서 뭐 차에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뭐 가오 스티커 뭐 이런 거. 요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게 있을 때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변형한 형님 검열필 뭐 이런 도장도 있었어. 그런 칭찬 스티커라든가 가오 수료증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들으러 오셨어요? 예? 고전 아이들. 왜 알아서 뭐 하시게? 가오 잡으시려고? 그럼요. 그냥, 예, 바로 그겁니다.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이 그냥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기 반성이 있어야 액션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 세계의 분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분열이 일어나, 내면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바로 망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코러스의 첫 번째 정립가 그러니까 332행부터 이번 오늘 코러스 좀 다음 시간에도 계속 가니까 이 코러스 두 사람 네 사람 미리 좀 연습들 좀 소리 내어서 크게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코러스의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첫 번째 정립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에 대한 성가요 인간에 대한 창가니까 굉장히 이게 밝고 명랑 잘 못하면 히포르케마 시킬 거야. 춤추면서 하게 되는 히포르케마. 이번에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정리가 개판 친다. 그러면은 아니 잘한다. 그러면 내가 넘어가는데 잘 못하면은 히포르케마 있죠. 맨 뒤에 1115행 생동감 넘치는 춤곡 히포르케마 춤시켜버려. 히포르케마까지 가니까 이번에 첫 번째 정리가에서 어쨌든 이 코로스의 위용을 보여주고 에? 코로스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히포르케마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에서 큰 소리로 어? 인간에 대한 송가니까 기쁨에 넘쳐서 인간에 대한 이 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연습들 해와야 돼. 알겠죠? 안 그러면 반드시 1115행까지 끝까지 가서 히포르케마를 시키겠어. 히포르케마 할 거야. 저는 히포르케마가 더 좋아요. 이때입니다. 뭐 빰바라밤 이거야. 안 돼.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다 이 테아트론에 계신 관객 여러분 다음 주에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손과 첫 번째 정리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냉정하게 지켜봅시다. 못해서 그래가지고 물어볼 거야. 히포르케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거 물어볼 거야. 테아트론에 달려있어. 테아트론 냉정한 마음으로 히포르케마 가자고 하자고요. 에? 히포르케마 아시겠죠? 숙제도 다음 주까지 숙제해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주에 그놈을 걷어서 집에 가져와서 체크하고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돌려줘야 되겠어. 이게 사람들이 안 오니까는 이게 안 되겠어. 아주 이번에는 아주 숙제가 어려우니까 하나의 문장을 뽑으면 오늘 내가 이제 샘플로 했어. 이렇게 이유를 딱 들어와야 돼. 이렇게 세 개 논거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읽은 안티고네, 내가 읽은 안티고네는 이번 일은 크레온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라는 문장을 놓고 세 가지 논거를 갖춘다. 이거 있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 봅시다. 감사합니다.